우리의 저는 비둘기가 서로 웃게 우대요. 자기 짝을 어디 두고 저리 슬피 울까요. 구름 가고 달이 가고 솟을 바람 부른데 왜 이렇게 저